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2018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 또 다니어졌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아, 별 잘 못 보내셨나요? 자, 우리 옆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게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보면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도시는 한때 스페인에 속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 해안 마지막 끝나는 곳에 큰 암석 바위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는 영어로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곳이 끝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조그만 배에 오르면서 함께 배에 올랐던 무리들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15세기 말 유럽 남부에 두 차례에 걸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가볼까요? AD 64년, 주 64년 7월 여름날 로마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가운데 황제였던 로마 황제 네로가 그렇게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광기가 있었냐면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불타는 로마 도시를 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도 황제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항의가 이어지니까 그에게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 방화를 누가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의 주범이다라고 네로 황제는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기도 하고 누구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처형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런 야생동물의 밥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끝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자 로마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바위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해서 간 곳이 얼마나 깊었던 곳이었는지 그냥 마치 동굴처럼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믿는 사람들도 아,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못 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에 편지를 누가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위로했던 글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3절 가운데 가장 주목할 단어가 뭘까요? 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야 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운데 베드로가 크리스천 가운데 했던 말처럼 저 역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끝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뭘 합니까?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예배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오늘날에도 토요일날 회당을 찾아서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지켜져 왔던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안식일의 전통이 깨어지고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요일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에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너무나 허무하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포기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순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떠나갔던 그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떠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그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며 고향길을 걷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낙심하여 흔들리고 있던 그들 가운데 찾아갔던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 연약하여지고 나는 점점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무기력한 자리 가운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들이 때때로 보이지 않는 미래와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고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년 2019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업. 너 어디 기업 다니니? 이런 기업 아닌가요? 기업.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날에 보면 기업이란 말들이 많이 들려요. 뭐 눈을 뜨면 어디 기업이 부도났다, 어디 기업 주식이 떨어졌다, 친구도 만나면 어디 기업에 이력서 넣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가운데도 기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기업이 당시 1세기 크리스천들 가운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 마치 IMF 겪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그들의 기업이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집이 이제 빼앗기고 차비 들어오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렇게 빼앗기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IMF가 다시 온다면 국가의 부도의 날인가요? 요즘 영화도 나왔던데 IMF가 다시 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오늘 그 히브리서에 보면 초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을 빼앗겼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당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경험했죠. 때때로 소망이 없기도 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지금은 내가 빼앗겼지만 더 영구한 빼앗기지 않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업을 소유했습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는 때때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절코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 당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생동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그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쇠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업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기업을 누구에게 지금 허락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증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이 부도날 수 없는 기업 이것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렇게 보호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는 한 절대 우리 가운데 절망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점점 믿음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진로 때문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천국 소망을 저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지식인들이 소위 기독교를 비판할 때 뭘 비판했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재밌죠. 한국 사회가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적인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과 초기 기독교 처음 왔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이 융합되면서 기복신앙, 복을 비는 형태의 기도가 기독교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복이 부자가 되었다든지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줬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 많이 했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현실감과 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겟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각이 없이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만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기복신앙이 생길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향한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조금 더 쥐어보려고 몸부림치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저는 이 천국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그렇게 못 가진다 할지라도 조금 더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1세기의 순교자들의 삶이 왜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동물 밥으로 몸뚱이가 던져지면서도 그들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그들 가운데는 천국 소망이 있었거든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저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천국의 실제들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유익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시련은 믿음의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경험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어렵나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익이 있는데 그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시험으로, 어떤 시험?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근심이 없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나면 나의 안 좋았던 피부가 막 탱탱해지고 이러나요? 갑자기 나의 안 좋았던 머리가 갑자기 IQ가 막 150이 되고 이럽니까? 근심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요?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것들은 그 근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후에 커다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시련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걸 통하여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이익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이익과 유익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익은 당장 내 눈앞에서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이익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할 때에도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유익입니다. 유익이라는 것들은 지금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는 지금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유익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된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는 이 천국의 실제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손해보고 그렇게 정말로 자기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유익이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때때로 이 고난 가운데 움츠려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당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친구들을 만나면 막 좋은 거예요. 그냥 야,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너 취직했어? 아니, 나 백수인데. 너 가진 거 뭐 있어? 아니, 나 통장에 지금 한 2만 원 있나? 너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나는 여기 가운데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어.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소망.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멋없나요? 그럼 죽어야 되나요? 2만 원밖에 없는데 죽어야요, 죽어야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아니요. 신앙생활은 유익입니다. 정말로 유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라고요?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남들 다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역시 힘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절망할 때에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소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넌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기쁨이 넘쳐 보이냐라고 하면 그때에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뭐하라?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힘들고 절망한 청년 가운데에 소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소망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국가 부도의 날 제가 보진 않았는데 IMF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IMF 때 몇 살이셨나요? 초등학생? 유치원? 아 태어났을 때요? 초등학교? IMF 때 보면 막 그런 분들 있잖아. 옛날에 잘 살다 IMF 때 부도 나가지고 갑자기 집이 쫄딱 망해서 저희 사촌 누나도 매형이 공장을 한 4개 갖고 있었는데 진짜 잘 나갔어요. 그 막 거의 뭐 사촌 누나가 거의 큰아버지 집들을 다 먹여 살리는 자수성 같아서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누나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형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누나가 열심히 벌어주는 돈 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 IMF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IMF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IMF 왜? 아니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그렇잖아. 국가도 F를 맞은 거 아니야. 국가도 경제적으로 F를 맞았고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가정 가운데 F를 맞았고 제가 오늘날이 IMF 같아요. 오늘날이 경제 가운데 F의 성적을 맞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 청년들을 만나보면 자존감이 점점점 F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요. 게다가 뭐또 떨어지냐고요? 신앙도 점점 F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도 점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 가운데 IMF를 어떻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IMF, 나는 F다가 아니라 I am fine. I'm fine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역시 30대 동감해줘서 고마워.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다. 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대학에 떨어져도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떳떳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 왜요? 나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도나지 않는 그 기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걸어가는 그 길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넉넉히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민대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